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던 내 맘의 계절과 어느 틈에 잃어버린 미소를 다시 찾아준 사람, 내 뒤에 그 사람. 이대로 영영 얼어붙어 버릴 것 같던 가슴에 그대라는 미지근한 바람 간지럽게 불어와 아픔을 만지네. 내게도 이런 행복이 또 한 번 찾아올 줄은 꿈에서도 바란 적 없었는데. One day 선물 같은 날이, 꿈결 같은 날이 매일매일 내 눈앞에서 펼쳐져가. Someday 얼룩졌던 맘이 캄캄했던 내일이 환한 빛으로 물들어가. It's all about you. 잠을 고민했어 내가 다시 웃어도 되는지. 한 걸음 또 다가가려다가 반발자국도 망쳐 조심스럽기만 해. Yeah. 지친 나의 한숨 끝엔 늘 고요한 눈빛으로 우두커니 날 기다려준 사람. It's you. 믿을 수가 없어. 그대란 행운이 아직도 가끔 눈을 비벼. 꿈일까봐 lately 부드러운 공기 따뜻한 저 햇빛 모든 게 그대가 내게 준 선물이라고 이렇게도 신 세상을 알려준 사람.